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의 말을 하셨습니다. 흔히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마지막 첫 마디는 용서였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그 첫 마디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소개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또 찢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또 거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란을 주도하고 아마도 살인을 자행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또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예수를 향하여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여러 관리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저자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너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너가 메시아라고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볼 때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이렇게까지 심한 욕설과 비방과 모욕을 퍼부었을까? 만일 자신들이 하는 말과 그렇게 행하는 행동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면전에 쏟아놓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범하진 않았겠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고도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침을 뱉으면서 자신들이 추호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윤리적인 또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지금 이 십자가에 있던 여러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하는 말과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악인 줄도 모르고 자신감 있게 행하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겁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눈앞에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인 줄도 모르고 자신 있게 행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 중에 지금 이 십자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참 우리가 볼 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과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은 그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누가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한마디 말도 내가 견디기 어려운데 이처럼 침뱉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밟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모욕을 좌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극에 나오는 이 왕처럼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힘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당장 그 십자가에 나와서 손 하나 까딱하면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콱 박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인 줄 모르고 그렇게 모욕하고 침뱉고 죽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입증하고 싶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 가장 미약하고 가장 무력한 힘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모습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맥없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참 연약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앞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가면서 에이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력하고 가장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저 용서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돈과 지위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과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라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는 인생,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망가진 그 전부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전부를 망가뜨린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였던 겁니다. 죄 문제를 송두리째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기가 하는 그 행위가 악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감 있게 행하는 그 죄인,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맘대로 살아가는 죄인,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그 죄인, 그게 죄인 된 인간의 실상이고 죄 아래 있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한다고 돈이나 지위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하거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잠시 동안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금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의 용서만이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이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저 그렇게 내 생각을 뉘우치고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단지 한때의 생각이나 그저 자기가 옳다고 보는 그런 고집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 전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 앞에 놓인 길이 천길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그런 길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차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도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과 자기 의의를 고집하고 교만한 의지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고집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전부 자체가 다 심판을 받아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만 청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그 용서의 제물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냥 자신의 말과 능력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총의 길, 죄 용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였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마디의 용서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우리의 망가진 전체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용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관계, 우리의 망가진 삶, 우리의 깨어진 그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의 용서의 은총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비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아니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 남은 이 한 주간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실감나게 해주십시오. 이 은총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죽음에 직면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용서였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 자신이 죄인인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 죄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된 행위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한 그 죄된 행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는 이제 그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독특하고 또 거룩한 사명,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늘 인식하고 그 은총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의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듯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거나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큼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용서를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엔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사람, 내가 그동안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두었던 사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껄끄럽고 불편하고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마디 말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라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죄가 작은 것일지라 하더라도 그 작은 죄가 나를 다시금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수렁으로 인도할 수 있고, 아니 그 작은 죄가 나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한 감정들을 더욱더 가중시켜 나가고,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경험을 가만히 돌아보고 성찰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한동안 망각할 때 구원의 복된 상태에서 멀어져서 그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감격이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그 용서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 역시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와 원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금 죄로 인해서 영혼의 깊은 수렁에 떨어진 신자의 그 해결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실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모르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돈이나 지위나 선물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총이 그에게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 같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거룩한 용서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거룩한 사명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반드시 찾아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나에게 험한 말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혹 신자라고 직분자라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실천들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품이나 이 사람됨을 보아서도 그럴 것 같지 않았고 또 내가 그럴 만큼 그렇게 독하고 악한 사람도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못나서도 그럴 수 있고 제 인품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마음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고 그 사람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자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제가 만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만져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거나 아니 불편하거나 아니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참 기이한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이 본성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아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마디 말씀을 여러분은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나를 고치신 것처럼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저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왼수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고 아버지께 분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분노가 제 자신을 누르는 것을, 제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얼마 안 두었을 때 아버지께 용서의 말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용서의 말이 아버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만큼 거기에 발목 잡혀 살아갑니다. 용서할 때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설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그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그 짓누르는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일로 들여놓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실천이 이제 그 길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첫 마디, 그 말씀이 거룩한 용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혜인님의 용서의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삼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언제나 용서에 더디어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는 어리석음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땐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해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잔잔한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감당 못할 부끄러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넓혀가는 삶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너무 엄청나서 차라리 피하고 싶던 당신의 그 사랑을 조금씩 담고자 저도 이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렵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용서함으로써만 가능한 희망의 길을 끝까지 가렵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시에 찔리시는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은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악으로부터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깨어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생명과 참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도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용서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늘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왜 그리 아픔과 상처와 깨어짐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마디 간구의 외침처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함으로 참으로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생애 동안 맛보며 누리며 또 그렇게 나누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